Oh yeah. I'm a free man now. Ooh.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왜 자꾸 연락해? Why don't you call me baby? Ooh. 너 없이 남겨진 내 삶엔 엔돌핀이 넘쳐 살만해. I'll never take you back, girl. 내 준비 친구들이 놀라 날개가 달려. I'm a free man now, girl. You think I want you back? Get in it. 내가 네 남자였을 때 잘했어야지, you. 내일 데려다 주고 너만 바라보던 그 남자 이제 없어요. 내가 네 남자였을 때